레디 액션 히스토리.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영화 하나와 함께 역사 여행을 하는 레디 액션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누군가는 머리 아픈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진행 중인 역사, 영화로 알아봅시다. 레디 액션 히스토리 여섯 번째 이야기는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작전명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5천분의 1의 성공률,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인천으로 가는 길이 확보돼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강행합니다. 단 나흘 만인 6월 29일 우리의 수도인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되죠.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동쪽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이끌고 부산으로 입항합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리암 니슨이 연기한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면전을 펼칠 경우 아군의 피해가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해를 돌아서 인천을 치는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리게 됐죠. 그러나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해군은 이를 반대합니다. 좁은 수로와 너무 큰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인데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바로 5천분의 1의 확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맥아더 장군은 인천을 고집하는데요. 그만큼 적이 방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9월 15일 밤 12시로 인천 상륙작전의 시간을 정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뿐. 맥아더 장군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성동 격서입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쳐서 적군의 시선을 쏠리게 한 다음 적의 허점이 되는 서쪽을 치는 것입니다. 당시 맥아더 장군은 거진 무전을 적에게 흘리는데요. 평양 서쪽 남포, 해주, 전라도 군산, 원산, 주문진, 울진 등으로 상륙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전을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 실제 폭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병력을 상륙시키는데요. 그것이 바로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장사 상륙작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거짓 상륙인데요. 장사 상륙작전은 애국심만으로 군에 자진입대한 77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포항과 영천 방면을 잇는 국도를 점거하고 적의 북상을 저지합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시선은 완벽히 동쪽으로 쏠립니다. 두 번째 맥아더의 작전은 인천 상륙작전 영화의 배경이 된 엑스레이 작전입니다. 엑스레이 작전은 상륙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군 첩보부대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정재가 연기한 첩보부대 대위 장학수는 북한군으로 위장잠입해 인천 내 동태를 살피며 어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때 켈로 부대라는 또 하나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팔미도 섬으로 상륙해서 적과 교전 끝에 등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등대에 불빛을 켜 맥아더 장군의 함대를 인천으로 부릅니다. 이들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우리 국군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점까지 밀고 올라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의 결과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영화 인천 상륙 작전 어떠셨나요? 맥아더 장군, 유엔군 이외에도 당시 이름 모를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 우리 국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도 레디 액션 히스토리와 함께해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역사 해설가 민다인이었습니다.